want you to be a star. 매일 바래 like the weekend. 물 맞는 듯이 볼륨을 higher. 하루가 feel is a disaster. 선택 필터 지운 지난 밤이 넘쳐. 순간 새어나온 한숨. I know that I can't be a rockstar. 두 귀를 막아봐도 멍 딱 커진 통 소리 먹먹하지 어항 속에 잠긴 듯이 멍 인명이 더 차오지 공허한 소음 속이 feel so lonely. Rockstar 애를 빼 Just a rock okay 꿈을 꿨었네 못 참 온 채 시끄러웠던 새벽 끝끝은 공허 속에 잠긴 듯이 멍 인명이 더욱 차오지 공허한 소음 속에 feels